보천보 전투 승리 여든돌 기념 노동계급과 직명원들의 시위와 노래 모임이 2일 평양의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모임에는 관계부문 직명일꾼들, 노동자들, 직명원들이 참가했습니다.